UBS. Hobsnomic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여기는 바로 HBS 경제정보센터 홉스노믹스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나서 10월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2학기, 시간 정말 왜 이리 빨리 가는 거죠? 저는 요즘 따라 인플레이션을 몸소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오른다 오른다 하는 말이 저와는 상관없는 얘긴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어른이 된 걸까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지럽게 돌아가서 힘드신 한양계민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늘 노련한 아나운서 개미 제 박선민과 이제는 슬슬 여유가 생겼나 싶은 기술의 김태환 개미, 그리고 어김없이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대장 개미 권하인 기자가 말이죠. 자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자고. 요즘 경제 상황 너무 어지럽죠? 우리 지난주까지 경제 상황을 잘 알아야 주식 종목도 잘 정할 수 있고 주식 종목을 잘 정해야 돈을 왕창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 아인개미와 함께 경제 상황 쏙쏙 파악해보자고요. 아인개미 준비됐나요? 당연하죠, 선민개미. 이미 준비 싹 해놨습니다. 오늘의 홉스노믹스 경제 상황 주제는 뭐죠?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요즘 안 그래도 달러가 너무 비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환율 정말 장난 아니죠. 최근 달러 강세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2014년에는 달러당 1,00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최근 1,400원을 돌파했죠. 이렇게 환율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IMF 때 우리나라의 환율은 1달러에 2,000원에 육박했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10년 주기설이 맞는 것 같아 좀 불안해요.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라고 해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만 환율에 취약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환율 상승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다른 나라의 금리를 역전했기 때문이에요. 최근 미국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씩 세 번이나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가 3.25%에 달하고 있거든요.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먼저 금리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오케이, 선민개미 퀴즈예요. 금리가 뭔진 알죠? 당연하죠, 아인개미. 금리는 이자 아닌가요? 맞아요. 이자율은 다시 말해 돈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개미 예금 맡길 때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금을 맡기지 않나요? 맞아요. 지난주에 예금 알아보면서 여러 은행을 비교했었어요. 설마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역시 선민개미, 글로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은 나라의 국채를 사고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미국에 주목하고 있어요. 글로벌 모든 자금이 달러로 환전돼서 미국으로 쏙쏙 들어가고 있는 거죠. 딱 이해됐어요. 그럼 달러 가격의 상승의 의미는 뭐죠? 잠깐 쉬고 바로 같이 얘기해봐요. 아니, 그래서 안전한 미국으로 돈이 모이는 게 뭐가 문제죠? 원화를 환전한다는 건 외환시장에 있었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매우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고자 환율 방어에 나서는 건가요? 선민개미 진짜 똑똑한데요? 헌믹스 아나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맞아요. 달러 가격 상승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계속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이상 우리의 외화는 계속 유출되는 거죠. 이 상황에 우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먼저 달러 강세는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돈 자체를 달러로 받으니까 원화로 환전하면 그 이익률이 매우 높겠죠? 그럼 주로 수출 위주인 전기장비 화학 제품, 자동차는 엄청나게 이익률이 높겠군요. 반면 석유 관련 산업은 이익률이 감소하겠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최악의 관련주인데요. 비행기 특성상 항공사 지출 중 당연히 항공유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비행기는 리스로 대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아주 취약하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는 항공주의 과도한 투자는 지양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항공사의 경우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평년 손실만 6,300억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역시 이래서 주식을 위해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는 거군요. 그럼요. 주식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한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다면 모두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오케이. 아인게임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지난주까지는 주식에 대한 기초 지식을 모두 익혔으니 앞으로 홉스노믹스에서 이렇게 경제 지식을 열심히 익혀서 주식 정말 잘해보고 싶은걸요. 자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선민개미 수고했어요. 자, 이번 주 홉스노믹스에서는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 그중 환율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한 달 뒤에도 경제 지식을 매번 똘똘 뭉쳐 알려드리는 저희 홉스노믹스의 개미들은 매주 열심히 홉믹스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에어팟 빼고 홉믹스 소식 들어주셔야 해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홉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홉스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하면 5만원 배민 상품권을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9월 28일 수요일 홉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홉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김태환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